맛있는 걸 해줘도 기뻐하지 않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던지만 하잖아. 언제부터 우리가 어색해진 건지. 아니 아니 너는 아니. 맨 얼굴도 예쁘다고 말하던 네가 부스스한 머리까지 좋다던 네가 변했어 변했어 변해버렸어. 사랑은 라면처럼 식으면 그만. 사랑이 불어터진 면처럼 아파. 저 속에 숨어있는 계란도 못 찾았는데 벌써 질려버린 슬픈 이야기. 사랑은 라면처럼 그때만 좋아. 드러나기 전에 우리를